매일 같은 꿈을 꿔 정답을 모른 채 나를 막아선 많은 것들에 묻어져야 해. Yeah. 누군가를 만나고 때론 멀어지고 내 때로는 버겁고 또 막연한 듯해 불안해질 때 써내려가던 담이 하루하루하루 지나는 사이 견뎌야 하는 많은 것들 지친 발걸음을 적신 외로움은 말이 없네 그저 조용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워진 가까워진 가까워진 나를 닮은 꿈에 비친 그곳으로 Can you feel that alone baby 변함없이 변함없이 변함없이 이어지길 이어지길 이어지길 함께 걷는 함께 걷는 이 길에서 We're never alone 매일 같은 꿈을 꿔 이유도 모른 채 눈이 부신 걸 난 따라가야 해 걸어가야 해 숨 가빠도 언젠간 기나긴 이 길을 지나 온갖 숨이 떨리게 rainbow 눈앞에 모든 게 so I love it 까만 밤이 더 길어진데도 두렵지 않아 내 꿈을 더 끌어안아 같아 간절한 모든 모든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진 시간 속에 문득 마주친 너의 그 눈빛에 날 담아